출처 오마이뉴스. 안녕하세요. 그림책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모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한 두 분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신 분은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담당한 그림을 그려주신 풍주쌤이시고요. 두 번째 안녕하세요 하신 분은 조카 지우의 고모 찬미공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계셨나요? 예, 네, 이 말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서워요? 잘 있었어. 잘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항상 일주일 내내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을을 타고 있는. 풍주쌤은 제대로 가을을 타고 계시고 네. 찬미공주는 일주일 동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네, 고민을 하시면서 네.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잘 사시라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주 심란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가을을 타는 게 아니라 추석을 타는 거네요. 예, 아, 이것은 예.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아내들 하는 건 없는데 괜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럼요. 저는 어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지만 저도 곤두서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 너무 싫어요. 명절은 함께 자리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함께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는 건데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전통 파괴자라고 지금 이름이 알려져 있는 황교익 선생님께서 예. 예, 이건 추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라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쩌다가 여성들이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남자도 하면 되지 근데 남자들 안 하잖아 남자들은 뭐 남자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각자 집에 가라고 각자 집에 각자 집에 그거 좋다 각자 집에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각자 집에 좋은 데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왜 아직까지 너무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그러니까요. 황교익 선생님. 아.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한 번씩 행사가 다 있대요. 단오 7월 7석 8월에는 추석이니까 그런 다른 행사처럼 그냥 있던 거였었는데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야. 땡스기빙 데이 칠면조. 칠면조 구워 먹고 가족들이 좀 즐거운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런 행사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비슷한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키워진 거예요. 네, 키워진 게 추석이다. 저는 지난주 9월 26일 화요일이었어요. 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종료가 1년이 되는 날. 원래는 이제 2016년 9월 30일 강제 종료가 됐는데 추석이 가까우니까 이틀 전에 특조위 전 위원들과 조사관들과 유가족분들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같이 다 모여서 감사하다고 조그만 자리가 4.1위원대에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 다녀왔어요. 갔다 오신 소감은? 여러분들이 나와 와서 말씀도 하고 인사도 했었는데 특조위에 계신 분들이나 조사관 분들도 또한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고요. 다 있죠. 있겠죠. 왜냐하면 진행을 하면서 강제 종료가 됐지 방해가 들어오지 끊임없이 조사 못하게 하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많고 또 숨기도 하고 사람들 잘 못 만나기도 하고 뭐 이수태 전 위원장님도 그동안 자숙하고 있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종료된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한 분 한 분씩 껴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그날 다들 껴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기 특조위에 대한 이것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거라는 그런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었어요. 사람들 많이 참석했나요? 한 70분? 일반인들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유가족분이고 어떤 분이 조사관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긴 조사관들만 해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예,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렇게 쭉 가서 꽃다발 하나씩 하나씩 받으셨는데 위원회 분이 계시고 조사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의 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님이셨고요. 지금은 2017년 1월 7일에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현재 있는 거고 2기 때는 세월호와 관련된 거 플러스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 조명 조사까지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조금 범위도 넓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특이한 게 물론 이게 이제 입법돼서 통과가 돼야 힘이 있겠지만 사법 경찰권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진행되는데 예외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래서 그분들이 수사권을 관장하여 진행하는 사람들을 사법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법경찰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정하고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내셔서 거기까지 다녀와 주셔서. 저 되게 좋았고 사진 찍자고 그랬는데. 참 도망오셨구나.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시청에 이별식을 다녀오셨죠. 은하 어머님하고 다은이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오프닝에 틀어주셨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내 새끼 어떡하나 고민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또 틀어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토닥거려줘야 되나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가을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가을을 많이 타시는군요. 아, 그런가 봐요. 원래 여자들이 가을을 많이 타나요? 남자가 많이 타죠. 아 여자들 가을 탄다 그랬나? 난 봄 타고 남자 가을 타는데 갱년기까지 겹쳐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 심합니다. 아, 잘 그러니까요. 추스리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다 끊고 네. 인톡을 빼고 조용히 혼자 있어야지. 아, 그래요.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주변에서 조금 아니, 챙겨주거나. 저는 뭐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네. 좀 이렇게 풀어질 것 같은데. 이번 너무, 명절에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할도 없죠. 여자들은 힘들어요. 후생인 남자로 태어났어요. 저는 9월 24일 일요일 날 백남기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어요. 아침 7시 반에 사당역에서 2호차 버스를 타고 1호차는 벌써 출발했더라고요.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가서 행사 참여하고 참배식하고 왔는데 점심 먹고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일찍 먹어가지고 버스 앞에 갔더니 시간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묘역 반대쪽으로 5.18 행사할 때 있었던 추모탑이 있던데 그곳에 가가지고 돌아보고 버스에 갔거든요. 버스가 없는 거예요. 벌써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버스가 원래 3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2시 반에 출발했대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서 가는 버스가 다 광주 버스 터미널까지 간다고 터미널 가서 타면 된대요. 만약에 거기에 가방이라도 두고 내려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그걸 끊었거든요. 그 전화를 끊고서 뒤를 돌아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저 앞에 버스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딱 갔더니 버스가 두 대 있어요. 30분에 한 대씩 오는 거고 한 대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는 거는 아예 가지도 않아. 두 대 중에 한 대만 가는데 거기서 버스 타면 다 터미널까지 간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보냈잖아. 네. 그래서 한 50분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벌레한테 다 뜯기고 그래서 이제 터미널 가서 바로 왔죠. 광주까지 가는 버스가 그냥 간 거였어요? 신청하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 그러면서 아 다음부터는 안 가야 되겠다. 기분이 우울해져서 돌아온 거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30분마다 오는 버스 한 대가 터미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 버스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518. 어떻게 알았어요? 가봤어요. 아, 진짜? 네. 아, 518이에요? 버스 번호가. 터미널에서 그 망월동 거기 묘역갔는데 네. 그래서 518인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한 시간에 온다는 버스는 5118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되게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역시 광주라 다른가 봐. 기분 나빴는데 갔다 오니까 좋았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 추모탑 뒤에 있는 묘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리영이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그 리영이.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봤거든요. 그 번호 찾아서. 정말 그 얼굴 똑같은 리영이신데요. 뒤쪽에는 그 5.18 때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계신 건가 봐요. 그럼 민주열사 분들도 계시고. 아, 꼭 5.18이 아니라. 예.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간 데가 그 추모탑 뒤쪽이었고 백남기 씨 모신 데가 민족 열사 따로 아, 또 있더라고요. 다 차서 저쪽으로 간 건가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무 놀랬나 봐. 아. 놀랬지. 거기서 사람을 똑 떨어뜨려 놓고 처음 가본 곳인데 다시는 안 타는 걸로.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공범자라는 영화를 아, 네. 아주 인상 있게 봤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장면. 정현주 전 KBS 사장 인터뷰 장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화가 왔대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이제부터는 제가 두 군데는 전화를 하지 않겠다. 한 곳은 검찰청장이고 다른 곳은 KBS 사장님이시다. 전화하지 않겠다. 그런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퇴임 후에 본인이 직접 봉화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부터 이제 KBS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장면은 또 인터뷰로 끝나는데 마지막 인터뷰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 인터뷰였었어요. 그분 지금 아프시잖아요. 네. 이제 아픈 가운데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는데 자기가 가장 활발하게 생활했던 지난 10년의 모습 또 10년을 잊어버린 거잖아. 그 10년이 날아갔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크고 또 후배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침묵하지 않았다고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에 자기는 그게 만족스럽고 후회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분의 그 인터뷰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거나 뭘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좀 자율성, 독립성을 확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최승호 PD 우리 관객과의 대화도 있었었거든요. 국정원 외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하여 참고인 조사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국정원 자료를 봤다는 거예요. 네. 뭐 퇴출하기 위한 진행을 위한 보고서 그리고 퇴출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 그런 것까지 다 작성된 그 자료들을 이제 보여줘서 봤는데 국정원에 의해서 자기가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그렇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되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게 국정원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국정원 또 누구한테 보고를 했냐 이거지. 그렇지. 아, 그럼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명박. 너네들은 그동안 그렇게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건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들이 또 그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파업해서 이제 뉴스에 중견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앵커로 방송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파업을 해야 중년 여성이 이렇게 나온다, 뭐 보기 좋다, 뭐 이런 말도 또. 있고. MBC 뉴스는 녹화 방송이 녹화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너무 꼼꼼하게 다 풀어헤쳐놔 버려서 그 기강이나 이렇게 기본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 진짜. 싸도 너무 퍼질러게 싸놨어.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그 똥 치우려면 정말 화가 난다. 화나죠. 네. 그 아나운서들 다 파업하고 있을 때 옛날에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때 김성주가 나타난 거였대요. 김성주 얘기 들으셨죠? 네. 내용이 그때 청와대에 그 언론 맡고 있었대요. 그 누나는 조선일보 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동료가 뭘 해도 뒤에서 칼 꽂고 뭐 그런 그렇죠. 거죠. 그 자리를 자기가 치고 들어간 거지. 얼씨구나 하고 이때다. 맞아. 김규리도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명박 쇠고기 파동. 네. 그때 정확한 어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산 수입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맞아요. 이렇게 트윗을 날렸었나 봐요. 이름도 김민선인가로 바꿔가지고 활동했는데 그것도 계속 안 되고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 국정원이 자기를 사찰하고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블랙리스트 올려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간 그 다음에 뭐 안쓰럽다 이런 댓글도 있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뭐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왔었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그 아직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벌을 못 거친나 봐요. 돈이 아니야.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남아있나 봐요. 그치 그치. 돈이 아직 있는 거지. 어, 아직도 축적돼 있고 청계재단에서 후원했던 그 대안학교 대표가 시발단 김진홍 목사. 어, 결국은 국정원 쪽으로도 루트가 통하지만 스스로도 루트가 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댓글 부대가. 오늘도 저희 사무실 앞에 아까 태극기 집회하면서 지나가는데 태극기 흔들면서 성조기는 왜 듣는지 모르겠지만 성조기도 같이 흔들면서 대통령 박근혜 석방하라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돈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찾아야 근데 어찌 보면 또 돈을 꼭 안 받더라도 지금은 그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뭐 그거를 어쨌든. 만들어준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 촛불을 들고 싶지만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저희가 촛불 들고 그렇죠. 광화문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오늘 장 보러 갔거든요. 추석 때 이제 예. 뭐 한 끼라도 맛있게 먹으려고 식구들끼리 미국산 소고기를 안 샀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들었다가 싸다 딱 보면 미국산 소고기면 내려놔. 근데 엄청 싸더라고요. 한국 한우에 한 3분의 1 가격. 그러니까 한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돼지고기도 그렇고. 아, 요즘에 호주산 쇠고기가 없어졌어요. 아, 정말요?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예 없거나 안 팔거나. 또 예전엔 대안으로 호주산 걸 사긴 했었는데 지금은 호주산도 없어요. 미국산 아니면 한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우를 사셨어요? 그렇죠.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130조가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제4장 정부 중에 제1절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항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장 얘기하니까 이명박 셀프 훈장. 아, 그래요? 그래서 이명박만 셀프 훈장을 받았나 했더니 원래 대통령한테 주는 무궁화 훈장, 그 네. 훈장은 대통령 내외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임할 때 주는 거였었대요. 아.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취임할 때 받았는데 네. 취임할 때 받는 거니까 그 전에 전 대통령이 국회에다 통과시켜가지고 받는 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받는 거보다는 퇴임하면서 그동안에 5년간 수고했다는 의미로 받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하면서 내외가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거의 끝날 즈음에 자기가 받은 것까지 그러니까 셀프가 먼저가 그렇게 된 거였어. 아. 이명박도 자기 그 그때 받은 거죠. 퇴임하면서. 아. 어, 퇴임해. 그랬는데 박근혜는 취임하면서 받았어. 아, 뭐야? 너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적어왔잖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명박 부부는 2013년 2월 22일 날 퇴임하면서 네. 받았는데 박근혜는 취임하면서 2013년 2월 27일 날 받았어. 아 자기가 어. 마치지 못할 걸 아.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무궁화 아. 훈장 만드는 게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도어내신 갑자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잖아요. 5조에 85조? 네. 네.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신분과 예우 법률로 정한다. 네. 그거 아시죠? 뭐요? 그 이명박이 그 기무사 가서 테니스 친 거. 아 맞아요. 그래놓고서는 왜 그랬냐 했더니 예우 차원에서 네, 그랬다는 거야. 예우 차원에서. 근데 그 법률로 예우는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그 예우는 민간인 신분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는 뭐냐면 연금, 운전기사, 경호 요 정도만 가능할 뿐인데 군사 보호 시설을 맞아. 출입하는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게 그 기무사가 군대 안에 있는 국정원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기무사마저도 댓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김관진 사인해 가지고 나왔잖아. 네. 그래서 출국 금지 당했잖아요.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려 들어 있어요. 꼼꼼하게 다 연결해 놨어. 아, 진짜 국민들 머리가 너무 좋은 거지. 박근혜 탄핵할 때도 테니스 쓰다잖아. 네. 다스도 기재부에서 지금 주식을 갖고 있대잖아요. 네. 자기 형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사고 못 사고 가만히 있는 거죠. 테니스 경기가 운동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건강한 거야. 아우 정말. 우리 엄마도 77인데 힘들어. 걸을 때 뒤뚱뒤뚱 거는데. 욕을 너무 먹어서 건강한 거 같아요. 아우 이명박은 정말 곳곳에 아주 그냥.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셋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명박 새끼.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0번, 22번이 나올 때 0으로 본다 그래서 0번 풀카드 설명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21번 더 월드카드 설명했고요. 각각의 연도카드에 대해서는 팟빵 가제올라디오 댓글 코너에 제가 카드 이미지하고 키워드를 올려드렸고요. 계속 업로드 될 때마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20번 저지먼트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20번 카드를 먼저 보면은요. 카드 그림에 맨 밑에 저지먼트라고 써 있고요. 그림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심판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물 위에 관이 떠 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관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 천사는 죽음과 부활의 천사로 최후의 심판과 부활 때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은 대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로에서 물은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요. 그래서 관이 물 위에 있는 것은 심판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래에는 관위의 인간이 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림으로 아래 그림을 리본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위 그림이 콜링, 부름을 뜻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의미는 새로운 목적이 표면 위로 드러난다 또는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콜링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연도 카드를 볼 때 20번 저지먼트 카드가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네. 콜링의 의미도 있다고 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옛 모습으로는 안 되겠죠.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옛 모습으로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모습을 전부 와자작 부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모든 것들과 정리정돈되는 상황이고요. 나와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이 물 위에 떠있는 건 인간의 내면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결과에 대해 주변이 아닌 내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평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평가를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내 자신 스스로의 기준이죠. 꼴랑 희망 하나만 남았던 17번 별의 해를 지나고 캄캄하고 어두운 18번 달의 해를 지나고 그리고 해 떴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는 19번 써는 해를 거쳐오면서 나한테 필요했던 것과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되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 21의 해에 본인의 사이즈를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한 사이클이라고 보면 20은 거의 막바지예요. 완성해서 필요한 마지막 하나는 뭔가를 더 채워서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가장 마지막까지 나한테 불필요한 것을 찾고 덜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워야 새로 채워지는 것처럼요. 보니까 저도 20번의 해에 그 깨달음, 그 콜링을 받은 거는 좀 거창하게 콜링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깨달은 게 20번의 해에 깨달았어요. 살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오고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고민을 상담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계속 그런 걸 듣고 있는 게 이제 나의 업이었고 이게 콜링이야 그러면서 이번 생은 육바지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소에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계속 불평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고민 얘기하고 이런 거였겠죠. 듣기도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나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그릇의 쓸모가 네. 뭐 그거라면은 오케이 인정하고 네. 수용하면서 조금 삶이 편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맞아요. 시기가 벌써 20이더라고요. 20. 20이었어요. 그러네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좀 편해졌죠. 물론 이제 같은 연도 카드라고 해도 각각의 소울 넘버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달라요. 그 민감도는 똑같은 게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많은 생각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중에는 쓸데없는 고민들도 무지 많아요. 내가 해결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끙끙거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연도 카드를 통해서 그 해마다 연도 카드의 키워드를 알면 그 생각과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연도 카드를 이제 현실이라는 혼란 속에서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에 쓸데없는 고민만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안 해도 내 자신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체는 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도 카드를 알려드리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이유예요. 네, 네. 그래서 올해 20번 저지먼트 해를 맞으신 분들 올해 본인만의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풍주쌤의 수비학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올해가 22번이면은 네, 작년에는 21번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번호가 계속 바뀌나요? 번호 계산은 다시 해봐야겠지만 아마 21일 확률이 많죠.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왜냐면 자기가 가진 번호에 따라서 숫자가 작년에 연도 카드가 9번이었거든요. 올해가 10이니까. 9번이었을 때 자기가 가진 문넘버에 따라서 숫자가 변할 수가 있긴 하죠. 아, 그렇구나. 예. 거의 일반적으로는 21일 확률이 높죠. 아. 어느 분이 작년에 21이었어요? 아니, 풍주쌤이 올해 22번이요. 제가 올해 22번. 그러니까 작년에 21이었죠. 예, 그게 네. 맞는 건지. 예, 맞죠. 그럼 내년에는 1번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요. 내년에는 5번이요. 뜬금없이 5번이 나와요. 네. 아. 1번이 될 수는 없죠. 내년 연도 카드가 11이거든요. 제 숫자를 문넘버를 더하면은 12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3이 나와요. 네. 23은 2 더하기 3 해갖고 5가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각자의 생일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거죠. 아. 네. 각자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공주 뭐 네.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가끔 나도 고민 생기거나 풀지 못하는 거 생기면 풍주쌤한테 가거든요. 네. 생각했어. 나도 오늘의 추천곡은 네. 재민 루트의 들판에 누워라는 거예요. 좋아요. 오늘의 헌법을 재민 루트가 읽어줬거든요. 저희 공개 방송할 때 나눠줬던 아, 헌법 전문이요? 네, 헌법 전문, 그 이쁜 헌법 전문을 아이폰에다 대고 자기가 막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오늘 헌법 전문을 읽어준 친구가 재민 루트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처음으로 그 조그만 장난감 분홍색 장난감 키보드에서 내가 도레미파 솔까지 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그냥 도에다가 엄지손가락 넣고 하나씩만 치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줬어요. 너가 곡 좀 만들어봐 그랬죠. 자기가 내가 곡을 어떻게 만들어? 아유 그냥 치면 돼. 도레미파 솔 다 가르쳐줬는데 뭘.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곡을 만들었어요. 가사도 붙여봐 그랬더니 가사들 붙여줘서 나온 곡인데 일단 들어보고 또 네. 얘기할까요? 네. 찾아야 돼요. 들판에 들판에 누워 누워서 휴식을 취해 나만의 시간을 가져 나만의 휴식을 취한 우리들의 시간을 도레미파솔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 가사가 들판에 들판에 누워 들판에 들판에 누워 누워서 휴식을 취해 누워서 휴식을 취해 나만의 시간을 가져 나만의 휴식을 취한 우리들의 시간을 가져보며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대단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네,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러니까 지도 피곤하긴 피곤한 인생이었던 거야. 내가 이때 집에 방문 그러니까 영어 했었죠. 수학 했었죠. 국어 했었죠. 수학 한 과목인데 몇 개씩 되잖아요. 국어도 이야기 책 읽는 것도 따로 있었고 막 그러면서 한자도 하고 플라톤 하고 구몬 수학 하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저걸 또 하고 수업을 그때 만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피곤했었던 거야. 그래서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놀아야 돼. 애들은 놀아야 돼. 맞아. 아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헌법 전문을 읽어줬길래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서 제가 오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네. 노래가 애가 만들었는데도 꽤 심도가 깊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웃기잖아. 딱 훈주 쌤이 지금 저 심정일 텐데. 그래요, 맞아. 저도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눈이 따끔따끔. 자꾸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번 추석 때는 헌법 전문을 가지고 조카들한테 가야 되겠다. 조카들한테 읽으라고 아이폰을 들이대야 되겠네. 그럼요, 그럼요. 아이폰으로 충분히. 나도 조카 둘을 만나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거의 마무리를 할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녹음실까지 올 시간이 없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아이폰 6로 녹음을 해서 그 아직 4편을 들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울부짖는 에어컨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카저얼 라디오에 왔습니다. 찬미공주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교회를 제가 안 다니니까 네.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네. 물어보려고 장로, 집사, 권사 네. 그렇죠? 네. 그 목사님 말고 밑에 네. 계신 그 계열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사가 이제 처음에 아 집사가 처음 예, 예. 그다음 권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장로님은 그러는 꽤 높은 건데 이명박 장로라며 네, 왜 맞아요. 그러는 거야 장로죠 훌륭한 크리스천의 보혈을 예, 보여야 되는 거가 맞는데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원들이 있잖아요 아, 그 이제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다니거나 이제 그게 헌금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 아, 이명박은 헌금일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도 하고 이끄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아, 모범. 모범인데. 모범인데. 모범. 뭐 별 낯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제가 아는 분이 집사님이라고 네.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전 보러 가. 아, 정말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얻어지는 건가? 주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네, 물어보려고 임명하는 거죠, 임명. 아, 임명하는 거. 제 안에서. 황교안 전도사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집사나 권사나 그런 분들은 평신도예요. 아, 평신도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물론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는 반드시 신학 공부를 해야 주어지는 전도사 신분이 되면 이제 평신도들이나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설교를 할 수 있죠. 최순실도 그렇게 구술하면서도 또 교회에 예, 엄청난 헌금. 아, 최순실은 교회를 다녔어요. 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 굿도 하고 네, 구술하면서도 천당하겠다고 헌금도 엄청난 금액을 했대요. 지윤재가 워낙 많으니까 천당 가려고 미래를 미리 알렸다구나. 최순실 같은이라고 그러면 모욕죄 해가지고 이번에 벌금 맺겠잖아요. 아, 벌금 150만원? 근데 누가 누구한테 그 직장 동료한테 최순실 같다고 최순실 같은 뭐 이렇게 해서 최순실 1, 최순실 2, 최순실 3 이런 식으로 했다가 고소를 한 거죠. 나 기분 나쁘다 이 소리를 들어서 모욕이다 너 벌금 150만원 내라. 너무 웃겨. 근데 나라가 무슨 나라가 이래. 아 근데 괜찮네요. 그렇지 기분 나쁘죠. 이명박 같은 이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박근혜 같은 이도. 그래요. 저희는 바르게 살읍시다. 아이고. 이미 살은 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좀 바르게 살읍시다. 제 바른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번제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